모두 4만 원입니다.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? 1번, 현금을 내겠습니다. 2번, 운동화를 사겠습니다. 3번,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. 4번,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.